산과 바다를 만들던 그때 에덴 동산 저편에 한 쌍의 인간을 살게 했네. 생명 어린 숨결과 따뜻한 마음만에 인생은 살아 영원한 사랑. 에덴 동산 저편에 미움의 싹이 움트던 그때부터 에덴 동산 저편에 싸움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조그마한 거짓으로 인간은 죄악에 빠졌네. 생명이 멀어지고 영혼이 사라져도 인생은 살아 영원한 사랑.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어린아이 탄생했던 그때부터 세상 죄 짊어지고 나무에 피 흘렸던 그때부터 인생은 살아